흥기야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가 참 다행스럽죠 이렇게 누굴 다시 만날 수가 있으니 그대 날 이제 또 다시 웃게 하네요 내겐 소중한